세상에는 너의 집 화가 나 난 걸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네 마음을 돌리긴 너무 늦은 걸 끝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 이제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었네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오늘도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제발 oh, 제발 돌아와 난 네가 생각나 자꾸만 생각나 예전처럼 네 손잡을 수가 없어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의 모든 걸 못 잊어 이 노래는 널 붙잡을 수 있는 노래 Chip.